여러분, 2005년도에 개봉된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5세 지능을 가진 20세의 청년 초원이와 그리고 그 초원이에게 모든 인생을 바쳐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마라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마라톤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아름답게 그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미리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그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랙에서 경기가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시내와 들판과 거리를 누비면서 42.195km를 달리는 기나긴 경주입니다. 이 기나긴 경주가 우리의 기나긴 인생과 비견되기 때문에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출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거리는 출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 출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출발선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달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달립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김희아 씨처럼 부모에게 버려져서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흉측한 상태로 고아원에서 자라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에 있어서 이 출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그렇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거리 100m 경주 같은 경우에는 0.001초를 다투는 경기이기 때문에 출발선이 중요하고 또 출발 소리와 함께 스타트가 얼마나 빠른지가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좀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을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도 마라톤이다, 신앙도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만큼이나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출발선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뭐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거의 나이가 들어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언제 출발하든 출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주입니다. 마라톤은 완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출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종착점인 천국문까지 완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신앙은 마라톤이다, 신앙은 경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을 이 경주 중에서도 장거리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 장거리 경주인 신앙의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경기의 법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법칙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간편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 운동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황영조 선수가 신은 그 운동화는 1억짜리라고 그럽니다. 경기하는 자는 그렇게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도 없었고 대학 축제 때 그냥 축제를 즐기러 학교로 갔는데 뭐 그날 단축 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과에서 뭐 한 명씩은 나가야 된다고 하길래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보고 나가라고 하길래 청바지를 그날 입었는데 뭐 처음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뭐 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다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몇 킬로를 달리니까 땀이 나잖아요. 땀이 청바지에 이렇게 탁 베이니까 청바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거의 뭐 죽다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게 그 마라톤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잊은 거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되는데 그 기분도 모르고 제가 청바지를 입고 달렸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인가? 이 아까 여기 마라톤에서 이 촌이라는 주인공은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이 자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폐, 폐쇄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폐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자폐들은 꼭 뭔가 집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초원이가 집착하는 것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에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자폐의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원이에게 집착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초원이의 엄마는 세상과의 담을 쌓고 오직 초원이 하나에 집착해서 그 인생을 모두 바치고 다른 것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집에도 저렇게 아픈 아기가 있으면 엄마가 모든 관심을 그 아기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예, 당연한 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자폐인 엄마의 모습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폐는 그가 집착하는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질 때 아주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이상한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초원이는 초코파이가 없으면 생떼를 쓰고 난리를 죽입니다. 초원이에게 집착하는 엄마는 엄마의 눈에서 초원이가 사라지면 엄마는 불안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또한 이 자폐의 증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초원이는 엄마 외에는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초원이의 엄마도 초원이 외에는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초원이에게 집착한 엄마는 그의 남편에게도 또 초원이의 동생인 또 다른 아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남편도 다른 아들도 뒷전입니다. 오직 초원이에게만 집착하고 초원이와의 관계만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자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도 자폐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으로 자폐를 보이는 사람들만 자폐가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초원이 엄마처럼 자폐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자폐로 돈에 갇혀서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자폐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 자폐로 학벌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이상한 행동을 하며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쁩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날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외모 자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날씬한데 쌍꺼풀 수술 잘못됐다고 자살합니다. 살 좀 쪘다고 자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똑똑하고 우리 생각에는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저 아이만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교 2등이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돈이 없다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하기 때문이죠. 외모, 학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안 보이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을 때에 이런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원이에게 있어서 초코파이는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대로 이야기하면 초원이에게 초코파이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고 초원이 엄마에게 초원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에 초원이는 이제 마라톤에 참여합니다. 3SUB라는 그 3SUB라는 것은 3시간 안에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아주 힘든 거죠. 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쓰러졌는데 영상에서 이 쓰러진 초원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초코파이를 내미는 거예요. 초코파이에 집착했던 초원입니다. 이걸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초원이는 누군가가 내미는 초코파이를 마다하고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완주가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에 초원이는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 밝은 얼굴로 이제 아주 기쁘게 마지막 레이스를 달립니다. 그러면서 손을 뻗어서 이 갈대를 스치면서 달립니다. 그런데 영상은 이 설치는 갈대가 어느새인가 사람의 손으로 바뀝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가 깨어졌고 엄마 외에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없던 초원이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사람과 손을 스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집착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았을 때에 회복되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달릴 때에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벗어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 초원이처럼 스스로 그것을 어떤 의지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만큼은 얽매기 쉬운 죄,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의식을 안 느낀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만큼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어야 돼요. 이 죄짐을 지고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짐을 내려놓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것들을 지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분을 얽매게 하는 그 어떤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서 이것부터 벗어던지고 달려야 됩니다. 이거 지고는 얼마 못 갑니다. 이게 경기의 법칙입니다. 달리는 자의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인내로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쉬운가? 그렇지 않죠. 마라톤 선수들이 무거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달린다고 해서 그 마라톤이 쉽습니까? 마라톤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마라톤 자체가 엄청 힘이 든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드는 것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톤은 완주 자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너무나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주했다면 그건 잘한 거예요. 단거리는 완주의 기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거리는 금은동만 따집니다. 단거리 선수는 금메달 몇 개 땄느냐, 은메달 몇 개 땄느냐, 동메달 몇 개 땄느냐, 뭐 이것 가지고 연금, 이것 가지고 뭐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나쁜 선수인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1등도 중요하지만 몇 번의 완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주 마라톤 선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완주가. 그만큼 마라톤은 인내 없이는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1등, 2등보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최후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 천국문에 꼬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아니더라도 천국문에 꼬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완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 지점이 보이면 달리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가 고린 지점이구나. 저기가 종착역이구나. 집까지만 가자. 그러면 피곤해도 좀 힘들어도 어떻게 참고 끝까지 가봅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고린 지점이 안 보여요. 종착 지점이 안 보입니다. 언제 나타날까? 달리고 달려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 기도하기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내게 딱 한 달만 새벽 기도하라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 30일 특별 새벽 기도,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21일, 30일, 40일만 딱 한다고 하면 힘들어도 그것만큼은 할 수 있어요. 아니 1년도 어쩌면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내가 새벽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시작하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끝이 있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고린지점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경기는 인내 없으면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완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아무리 빠르게 엄청난 속도로 42.194km까지 달려도 나머지 고린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앞에 달려온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빠르게 42.194km를 달려온 게 의미가 없어요. 42.195km를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느리게 42.195km를 달려도 고린 지점을 통과하면 완주한 겁니다.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이 길을 달려왔지만 천국문 앞에 멈춰선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천국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문 앞에서 스탑인 거예요. 아무리 앞에 잘 달려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처럼 완주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우리들에게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주를, 신앙의 완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실화입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에 있었던 일입니다. 25km 지점부터 선두로 달리던 브라질 대표 리마가 결승점까지 불과 7km를 남겨둔 45km 지점에서 예기치 못하게 했던 방해자 관중의 난입에 의하여 저렇게 내밀치게 됩니다. 결국 페이스를 잃은 리마는 1등 자리, 2등 자리를 다 내어주고 3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화면 상태가 지금 좀 고르지 못한데 여러분 마지막에 3등으로 돌아오는 리마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기뻐하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리마가 1등이 목표였다면 1등을 빼앗기고 점차 페이스가 떨어질 때에 포기하였을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알아요. 마지막에는 정신력으로 뜁니다. 페이스가 떨어지면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정신력으로 뛰고 있는 이 리마에게 한 정신나간 사람이 와서 밀쳐버렸어요.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뛰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던 선수들이 벌써 자기를 따라잡았어요. 만일 1등이 목표였다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 결승점을 앞둔 그 순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잘 나갔는데 근접성만 아니면 1등이었는데 짜증내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기쁜 얼굴이 아니라. 그러나 이 리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사실 앞에서 기쁘게 팔 벌리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에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달려야 해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주저앉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좀 늦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릴 때에 완주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달리세요. 결승전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하는 자의 법칙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입니다. 픽스. 예수님께 너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경계하는 자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올해 4월 28일에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단체로 실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승자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경기 중반쯤을 지날 때에 1위와 2위, 3위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졌어요. 근데 이 1위 한 선수는 제대로 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2위와 3위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이 앞에 가던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를 다 이탈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선두로 달리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만 1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정규 코스보다 264m를 짧게 달렸다는 이유로 저는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경기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실격 처리되었어요. 여러분, 간혹 성도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 보고 달리다가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신앙의 선배 보고 달리다가 실족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 보고 달려야 돼요. 예수만이 오직 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마라톤은 골인 지점이 없다고. 다른 경기는 골인 지점을 보고 달립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골인 지점이 안 보입니다. 길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보고 달려야지 앞 사람 보고 달리다가는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잘못 만나서 목사 잘못 만나서 엉뚱한 것으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비우지 않고 이상한 것만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비우고 그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잘못 맞습니다. 목사 잘못 맞습니다. 주최 측의 잘못이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요. 주님 내가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달려야 돼요. 물론 그렇게 잘못 인도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겠죠.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예수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선배를 보고 좋은 모델로 삼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직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눈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눈에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기꺼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신앙을 완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영혼을 기쁘게 주님께 의탁하며 기꺼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혹은 신앙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도 신앙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목사님이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갔다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해서 또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도 못 나가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으며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으며 목사가 교회 내팽개치고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집에 있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십자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네 그렇게 있게 안 놔둘 거다. 내가 너 그렇게 좌절하게 놔두지 않을 거다.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많은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연세가 드셨지만 큰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봐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꼭 눈으로 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 말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의 새를 보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중의 새를 보러 갑니까? 새 보면 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르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런 새들도 입히고 먹이시는데 새보다 귀한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새를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보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이 안 보여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도 좋습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가 당하신 고난을 참으사 그 후에 어떻게 그에게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와 인내입니다. 이 십자가와 인내라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죠. 그죠?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고 견뎠듯이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참는 인내입니다. 신앙의 경전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고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만사 행통하고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겁니다. 쉽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라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고통을 참고 보이지도 않는 결승점을 인내로 달리는 경기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완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인내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하고 신앙생활 끝날 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완주해야 돼요. 42.194는 의미가 없어요. 42.195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의 완주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